구름이 너를 가려 너 어디는지 몰라도 빗물이 내려내 두 볼에 흘러도 너만 곁에 있어주면 괜찮아 사랑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시간이 가도 나는 항상 여기에 계절이 변해도 난 변함없이 여기에 난 너여야만 해 난 너였으면 해 내 사랑은 언제나 여기에 비우는 거리 10년이 가도 난 너만 기다릴 텐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너에게 나에게 이제 너도 고백하면 돼 가끔은 열이 나는 것만 같아 널 보면 숨이 멈추는 것 같아 난 너여야만 해 난 너였으면 해 내 사랑은 언제나 여기에 평생을 너만 보기로 약속해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난 너였으면 해 꼭 너여야만 해 내 사랑은 언제나 여기에 그대만 곁에